오늘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13절 상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날 모든 교회 성도들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 모두를 향하여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정결하게 만드는,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썩지 않도록 보존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암염이었습니다. 염분에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는 소금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보관하면 염분이 빠져나가고 찌꺼기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암염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암염은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부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의 교회 상황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그 역할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만약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15절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비추지 못한다면 빛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추는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곧 선행을 말합니다. 왜 주님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착한 행실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강조하는 믿음이 아닌 왜 행실을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16절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의 착한 선행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과 함께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선행을 보고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행위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기에 짠맛을 내고 세상의 빛이기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를 푸시려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선지자를 기록한 모든 구약성경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좁히면 구약성경의 핵심인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피하러 왔다는 의미이고 십계명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 중 하나인 안식일을 범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보리를 비벼 먹었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입니다.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말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은 율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1.1획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담긴 조항 하나하나가 다 성취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항목, 율법 조항 자체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보다 더 많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글자 그대로 다 엄격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동은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행동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항목을 겉으로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그 항목 속에 담겨 있어야 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마음과 행위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위가 없는 신앙은 그것이 참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봤듯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위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보존하여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그런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